할머니 들려준 이야기 엄마 팔베개 들었던 이야기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시장 안녕하십니까. 2010년 1월 12일 화요일 지금은 책 읽어주는 시장입니다. 저는 성남 함께하는 주부 모임의 장은하고요. 저번주 제가 방송을 못했죠. 2주 쉬고 나서 방송하니까 훨씬 더 색다르네요. 반갑기도 하고요. 오늘 날씨 참 좋네요. 날씨가 많이 춥다고 해서 겁술 잔뜩 먹고 나왔더니 이 정도면 견딜만 할 것 같은데 어떠세요? 햇빛이 쨍쨍해하고 예, 아직 바람은 안 불어주는 것 같고 눈들도 열심히들 제설차가 와서 오늘도 다 쉬러 가는 것 같더라고요. 길거리에 있는 차들은 빨리빨리 좀 쉬러 갔으면 좋겠어요. 예. 의외로 또 녹아서 또 얼어서 또 그럴까봐 내일은 영하 15도라는데 괜히 은근히 겁나네요. 자 오늘 읽어드릴 거는요. 새해 처음으로 읽어드리는 20대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 나카타니 아키히로 지음인데 이 책이 꼭 비단 20대만이 아니라 두고두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서 한번 골라봤습니다. 홍익 출판사에서 나온 거고요. 짧게 짧게 그냥 재미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책을 보니까 저희 신랑이 책을 읽겠다고 다 이렇게 그 줄까지 그어놓은 것 같은데 별로 달라질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책만 책에 줄만 그어놓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제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간단간단하고요. 짤막하지는 아주 짧지는 않은데 그래도 쉽게 쉽게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선거운동이 내일을 위해 선거운동원이 되어 정신없이 뛰어보라.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나는 어느 국회의원의 비서로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니카스 로망 포르노의 아르바이트 생에서 일약 비의원 비서가 되다니 나는 세상이 다 내 것인 양 너무도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당시 사촌이 도의회 의원을 지내고 있어서 그 사촌의 소개로 국회의원의 비서 일을 맡게 된 것입니다. 그 전에는 선거가 그토록 힘들고 그토록 재미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세상에는 정치가의 목적이 순전히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개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돈이라면 아마 사업을 했을 것입니다. 나는 정치가라는 직업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힘들다는 사실을 비서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정치 자체를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 친구나 선배들 중에도 정치가가 되었거나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 역시 정치를 좋아하는 줄 알고 내게 정치 입문을 권유하기도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거절하고 있습니다. 의원 비서를 지낸 경험으로 정치가라는 직업이 너무나 힘들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자신이 입후보하지 않고 응원하는 편이 훨씬 즐겁습니다. 20대에 반드시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해보십시오. 요즘 젊은이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이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그를 한번 도와보십시오. 선거 결과를 알리는 뉴스에 얼마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흥분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를 치르기 한 달 전부터는 운동원들은 선거 사무실에서 24시간을 꼬박 세워야만 합니다. 선거 공고를 하기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는 것이지요. 포스터 하나를 붙이는 작업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시의 공고 기간은 2주일이었는데 도중에 포스터를 바꿔 붙여야 했습니다. 붙이기는 쉽지만 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게 떼어지도록 내두면 비바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단단히 붙여야 합니다. 후보자는 아침부터 밤까지 인사를 하기 위해 뛰어다닙니다. 대형 강당에서 연설하는 것은 그래도 나은 편입니다. 보통 일반 음식점이나 동네 입구 작은 공터에서 아저씨 아줌마 등 10명을 상대로 연설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목욕탕 탈의실에서 연설을 한 적도 있습니다. 유명한 거물 정치인들조차도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민심을 얻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루 종일 전화만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르바이트 여학생 하나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름을 착각하고 무심코 말을 건넸는데 전화를 받은 사람이 굉장히 화를 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정용 자동차를 타고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목청을 돋구는 사람은 천천히 달리는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반드시 참말미를 합니다. 아침에는 역 앞에서 90도로 인사를 해야 합니다. 선거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에서 반드시 얼굴을 내밀어야 합니다. 한 번이라도 가지 않으면 벌써 다른 후보자 쪽으로 옮겨가기 때문입니다. 후보자가 선거에 떨어지면 그토록 북적거리던 선거사무실에 사람의 그림자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TV를 통해 낙선한 후보자의 사무실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아무도 없는 것은 다른 곳에서 낙선 위로 모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 그곳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함께 흥분하던 사람이 당선된 라이벌 후보에게 가서 만세를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떨어진 곳에서는 후보자와 아내 단둘이서 선거 사무실을 정리해야 합니다. 참으로 잔혹한 일이지요. 그것이 선거입니다. 그것이 정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좋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의원 비서를 지낸 사람들 중에는 정말 재미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치인의 비서 중에서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 있을까 말까입니다. 개 중에는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선거의 노하우를 살려 비즈니스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스포츠에서도 정치에서도 인생에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야에서든 진심을 다해 응원을 해보지 않으면 참다운 묘미를 알 수 없는 법입니다. 얘기가 좀 길죠? 긴데 달락달락이 좀 쉬워서 그냥 계속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그리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기찬의 감기 듣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신문 잡지에 두 줄짜리 구인 광고를 주목하라. 20대 인생은 신문 잡지의 한쪽 구석에 있는 두 줄짜리 광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나는 한때 니카스 로망 포르노라는 영화사의 기획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매달 100편 이상의 영화를 보았던 나에게 있어서 영화 잡지 피아는 내 인생의 수첩이자 일기장이었습니다. 글자가 작고 페이지가 얇은 데다가 지금처럼 예쁜 잡지도 아니었습니다. 피아의 한쪽 구석에는 조촐하게 정보란이 있었고 그 옆에는 독자가 투고한 유머 따위의 자질구레한 소식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보란에는 독자가 보낸 광고가 실리기도 해서 때로는 보컬 그룹을 결정하고 싶은 사람이 멤버를 모집하기도 합니다. 베이스, 드럼, 키보드 모집. 결국 광고를 낸 사람은 보컬을 하고 싶지만 같이 할 동료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 식으로 나오는 독자 광고에 열렬할 팬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을 꿈꾸던 나는 와세다 대학 연극과에서 영화사를 전공하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아의 정보란에 영화사인 니카스에서 기획부 아르바이트 사원을 모집한다는 기사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좋으니 영화에 관계된 일을 하고 싶어 안달을 하던 나는 이건 나를 위한 광고다 하고 생각을 하면서 즉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당시 니카스의 본사는 노키자가에 있었는데 전화로 문의했더니 본사의 6층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엘리베이터가 5층까지밖에 안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6층이라 했는데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다녔지만 5층 이상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5층에서 내려 계단을 통해 올라갔더니 옥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공사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가건물이 있었고 그 가건물이 바로 새로 생긴 기획부였습니다. 니카스는 당시 초우의 촬영 스튜디오가 있었습니다. 마침 노키자카 본사의 기획부와 초후 스튜디오의 기획부가 둘로 나누어지자 새로운 기직원이 필요했던 것이죠. 내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기실에 응시한 사람들로 복적거리고 있었는데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 모두가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왔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본 최고의 대학이라고도 손꼽는 동경대와 히토스 마시 대학, 게이오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 뿐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이 아니었나? 아무리 봐도 아르바이트생이 아니라 정규사원을 모집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언뜻 봐서는 찾지도 못할 두 줄짜리 정보란에 그것도 베이스 드럼, 키보드 모집 옆에 광고가 실려있는데도 말입니다. 게다가 나는 청바지 차림이었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갔더니 15명 정도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거 진짜 면접 아니야? 이것이 내 인생 최초의 면접이었습니다. 당시 나는 고작 23살이었고요. 안내원이 15명의 면접관 중에서도 한가운데에 앉아있는 분 앞으로 앉으라 했습니다. 직책이 가장 높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덩치가 크고 얼굴도 큼지막한 그 사람이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얼굴만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그 사람이 니카스의 상무이사라는 것은 면접이 끝난 다음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면접 결과 마침내 마지막 4명이 남았습니다. 히토스바시, 게이오, 도쿄대학 그리고 와스다 출신인 나. 도쿄대학 학생이 홍보부로 가고 히토스바스와 게이오대학 학생이 기획부로 갔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나는? 이보게 밥이나 먹으러 가세. 나는 상무님을 따라 식당으로 갔습니다. 자네는 기획부에서 채용되지 않았네. 태어나서 첫 번째로 치른 면접시험에서 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순간적으로 영화에 대해 내가 건방지게 말을 많이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쳤다. 한 달에 100편 이상의 영화를 보는 광적인 팬님을 자랑하기 위해 상부님이 묻지도 않은 영화 이야기를 신나게 떠들어댔던 것입니다. 그 대신 내가 자네를 개인적으로 채용할까 하네. 그러니 자제골레한 일은 하지 말게. 개인적으로 채용한다니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동시에 자질굴레한 일을 하지 말게 라는 상무님의 말이 너무나 기뻤습니다. 자네는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 호랑이 같더군. 그러니 이제부터는 나쁜 길로 내달리지 않게 내가 키워야겠어. 나는 상무님에게 개인적으로 채용됐던 것입니다. 회사 면접에서는 떨어졌지만 개인 면접에는 통과한 것입니다. 자네는 이상한 책을 많이 읽었더군. 그러니 영화의 원작이 될 만한 이상한 책들을 찾아오게. 내 심장은 요란한 기적 소리를 통하며 언덕길을 향해 내달리는 열차처럼 격렬히 고동치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았다. 그것이 칭찬이라도 내 멋대로 착각했을지 모르겠지만 23세의 젊은이에게 그토록 자신감을 심어주는 말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영화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일을 위해 언제까지나 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것, 그야말로 꿈에서라도 그리던 바로 나의 일인 것입니다. 그 이후로 나는 회사로 가지 않고 상무님의 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상무님은 내 평생 그쪽을 향해 다리를 뻗고 잠들 수 있도록 있을 정도로 고마운 지금의 내가 있게끔 많은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모든 것에 반항적으로 임하는 고집불통,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런 나를 흔쾌히 받아들이고 마음껏 꿈의 날개를 펴도록 도와주신 분은 잡지에 두 줄짜리 광고를 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만일 그 당시에 내가 거대한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는 대기업에 큼지막한 광고에만 매달리며 취업을 꿈꾸었다면 이런 기회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대는 건방집니다. 모르기 때문에 건방집니다. 모르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알게 되면 할 수 없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대는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그런 때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마음껏 앞을 향해 달려가도록 도와주고 채찍질해주는 후원자를 만날 수 있는 시기가 바로 20대인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잡지에 한 켠에 난 두 줄짜리 구인 광고가 내 인생을 열어놓았듯이 당신도 오늘 당장 시도해 보십시오. 거기에 당신이 꿈꾸는 세계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 이미 개척해 놓은 제3의 세계가 두 줄의 광고 속에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큼지막한 광고의 위세에 눌려 숨을 쉴 수조차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작은 광고에 땀과 눈물과 피가 담긴 누군가의 인생을 알알이 숨어 살아 있습니다. 20대인 당신이기에 그 세계를 알 필요가 있고 그 세계로 뛰어들어 그들과 함께 숨을 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20대는 그런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시기입니다. 20대는 바로 그런 후원자를 만날 시기입니다. 찡하네요. 세 번째 이야기, 아무도 청탁하지 않은 일에 매달려보라. 나는 23번째 생일을 치른 이후로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다. 첫 번째 나온 것은 29으로 서른이 되기 하루 전이었다. 그 이전에는 글을 쓰고 또 써도 책으로 나오지 못했다. 나에게 있어서 20대는 죽을 힘을 다해 써도 곧장 사장되어 버리는 원고에 매달리던 10년의 세월이었다. 그러나 나는 20대에 쓴 원고를 한 장도 버리지 않고 아직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다. 그렇게 사장된 원고가 지금의 내게 있어 너무도 크나큰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다. 청탁을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미친 듯이 글을 쓰던 시절의 원고를 보면 솔직히 말해 두려운 마음이 솟구치곤 한다. 그때마다 그 무렵의 나와 지금의 나, 어느 쪽이 더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걸까 하는 또 다른 나의 질문이 들리는 것 같다. 20대의 나는 경험도 부족하고 식견도 거의 없었다. 그런 20대의 나에 비해 지금의 내가 모든 면에서 압도적으로 능숙하겠지. 경험으로나 식견으로나 지금의 나는 20대의 나에게 언제 경쟁해도 이길 자신이 있다. 그러나 파워는 어떨까? 이것은 중요한 일이다. 파워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20대에는 물론 원고 청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그러나 원고 청탁에 연연해하지 않고 끊임없이 쓰고 또 썼던 그 시절이 아니면 발산할 수 없는 파워가 그때의 내게 있었다. 청탁도 받지 않은 일에 죽어라 매달리는 20대만큼 숭고한 시기는 없다. 물론 청탁이 온다는 것은 멋진 일이다. 그러나 청탁받은 만큼의 일만 하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 다행스럽게도 지금의 나는 청탁받은 원고를 쓰는 것만으로도 벅찰 정도이다. 요즘은 1년에 40권을 기준으로 책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워드프로스 앞에서 보낸다. 해마다 40권이나 되는 책을 써도 그래도 쓰고 싶은 이야기가 샘물이 계속 솟아나듯 마르지 않고 튀어나온다. 왜냐하면 20대부터 글을 쓰기 시작해서 책을 내지 못한 원한이 있기 때문이다. 소재는 무한히 널려있다. 맨 처음 책을 낸 것이 29이었으니까 그때까지의 매장량은 아마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것은 작가라는 직업에서만 통용되는 것이 아니다. 셀러리맨도 마찬가지이다. 셀러리맨도 청탁을 받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대는 아무도 주문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청탁받지 않은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30대에 들어서 청탁이 들어오면 청탁받지 않은 일은 하지 않게 된다. 지금의 내 라이벌은 아무도 청탁하지 않은 원고에 미친듯이 매달리던 무렵의 20대의 나이다. 나는 매일매일 20대의 나를 옆에 두고 머리에 피도 마르지 않은 애송이에게 절대 지지 않는다고 눈을 부라리며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다. 자, 두 편을 듣고요. 이제 또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이승철입니다. 예, 노래 여기까지 듣고 다시 또 이따가 고치고 나서 들려드릴게요. 예, 사람을 알아보나 보네요. 예, 자, 네 번째 이야기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분명히 정하라. 20대 젊은이 중에는 내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다. 선생님은 무엇이든지 알고 있군요.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모든 것을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러나 나는 한정된 것밖에는 모릅니다. 전문 분야인 영화 이야기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수많은 사람과 만나 이야기를 하면 제각기 전문 분야를 가지고 있다. 미술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클래식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문학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도 사람과 만날 때마다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들이 많다는 것을 느끼겠지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20대인 젊은이가 40대, 50대인 사람과 공부의 양으로 대적할 수는 없다. 그저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40대, 50대라면 이길 수 있겠지만 최선을 다해 달려온 40대, 50대는 대적할 수 없다. 살아온 크기가 다르고 그것에 걸린 물리적 시간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분배해야 할까? 당신은 10대에 구석구석 샅샅이 공부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러나 모든 것을 빼놓지 않고 속속들이 공부하는 것은 10대들로 졸업을 해야 한다. 사회에서는 방대한 양의 공부, 즉 넓이의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것도 적당히 할 수 있고 저것도 적당히 할 수 있는 어정쩡한 힘은 세상에 나가면 통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지식을 다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해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이 무한히 밀려 들어온다. 그러면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이 사라지고 만다. 해야 할 일에 시간을 허비해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당신의 모든 시간을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해야 한다. 이거 지금 인터넷을 고쳤기 때문에 한번 노래를 다시 들어보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엔지니어님이 고치고 다시 나가셔야 한답니다.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 또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댈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람 이런 사랑 또 없을 테죠. 몰래 감춰둔 오랜 기억 속에 아픈 눈물쯤이야. 얼마든 참을 수 있는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예, 역시 만지는 분이 만져야 예, 되는 것 같네요. 엔지니어님 파이팅. 자, 마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20대에 할 일을 말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의미에서는 해야 할 일이란 어디에도 없다. 20대는 일을 선택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해야 할 일이라면 언제든지 해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좋아하는 일입니다.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하고 싶은 일이 생긴다면 즉시 하고 싶은 일을 하십시오. 20대의 시간을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한다면 그것은 이윽고 30대, 40대의 당신을 지탱하게 하는 가장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20대에 우연히 선택한 직업으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마 대개 그럴 것입니다. 나는 여기에 이런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20대에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잘 구분해서 선택하고 그것에 일생을 소비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즉시 그 일을 하십시오. 다섯 번째 이야기, 그러니까 50가지 중에 다섯 번째 이야기네요. 10개 이상의 자격증에 도전해보라. 힘들까요? 자, 20대 젊은이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두 가지 면에서 놀라운 말을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로는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도 현실과 동떨어진 말도 안 되게 황당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은 아예 무시해버리고 50 정도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100을 꿈꾸는 것입니다. 이 친구야, 정신 차리게. 자네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나의 고민은 이렇게 고지곳대로 얘기해 줄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너무 높은 곳에 꿈을 두고 있으면 실망과 좌절이 연속되어 50은커녕 그 절반도 이루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은 자기 자신에 대해 지나치게 비하한다든지 자신을 과소평가하는 일입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은 20대 젊은이들 중에는 이런 사람이 태반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능히 100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절반도 점수를 주지 않는 그 인색함 앞에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이 친구야, 자네는 정말 뛰어난 인물이야. 그에게 아무리 이렇게 해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친구에 그가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얼굴을 찌푸리는 데는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내가 이 사회에서 50을 할 수 있는지 100을 할 수 있는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나의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 10개 이상의 자격증에 도전해 봅시다. 운전 면허증이야 기본이 되겠지만 자동차 정비 자격증 같은 것은 어떨까요? 의사 자격증이나 판검사가 되는 사법고시 같은 전문 영역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일반인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분야라면 조금만 노력하면 거뜬히 합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스스로 평가를 내리는 방법에는 이런 것 외에도 얼마든지 있을 테지만 자격증에 도전해보는 것은 특히 유리한 점은 타인과 자유 경쟁이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똑같은 지점에서 똑같이 출발했을 때 누가 먼저 골인 라인에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자유 경쟁의 원리입니다. 문제는 뛰어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판정을 내린 채 출발 지점에 언제까지나 주저앉는 것입니다. 10개의 자격증에 도전했는데 5개밖에 따지 못했다 해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스스로를 가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것보다야 훨씬 낫습니다. 10개의 자격증을 따는 동안 얻게 되는 성취감이 얼마나 당신을 도전적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여섯 번째 이야기, 원하는 인생의 모델을 찾아라. 당신은 장래 무엇이 되고 싶은가? 이 말과 당신이 숭배하는 인물은 누구인가 하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동의어입니다. 나는 20살 어린 나이 때부터 영화계에서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구로자와 감독을 존경했고 그가 걸었던 삶의 행로를 그대로 쫓으려 애를 썼습니다. 만일 내가 철학자가 되고 싶었다면 소크라테스나 니체를 존경했을 테고 정치가가 꿈이었다면 링컨을 숭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자나깨나 영화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20대 전부를 찰리 채플린이나 구로자와 감독과 함께 지냈습니다. 어른 시절에는 교육자가 되고 싶었던 적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을 존경한 나머지 그분의 말투와 걸음걸이, 심지어는 얼굴 표정까지 그대로 흉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영화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고 내 인생의 장래를 영화에 던지기로 작정했던 것입니다. 내가 가르는 분야를 먼저 밟고 지나간 사람을 흠모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좋은 예가 있습니다. 전후 영국 제1의 정치인으로 손꼽히는 윌슨은 어린 시절에 수상관저가 있는 다운인가 부근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윌슨의 꿈은 장래의 영국 수상이 되는 것. 그래서 소년은 아침마다 다운인가 10번지의 수상관저까지 달려가 이렇게 쓰러졌다고 합니다. 앞으로 40년 뒤에 난 이 집의 주인이 될 거야. 소년은 이와 함께 그 집의 주인들이었던 사람들, 즉 역대 영국 수상들의 삶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그들처럼 살려고 노력하고 그들처럼 큰 정치인이 되려고 몸과 마음을 닦아 나갔다고 합니다. 무엇인가 한 가지의 생각을 머리에 담아두고 자나깨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면 이윽고 그것은 신체의 일부가 됩니다. 소년 윌슨이 후에 영국 수상이 되어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피폐해졌던 영국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소년 시절부터 가진 신념 덕분일 것입니다. 자신이 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밟고 지나간 선배들의 삶을 철저히 배우고 익힌 소년 윌슨의 노력 덕분일 것입니다. 당신은 무엇이 되고 싶습니까? 당신이 꿈꾸는 분야가 무엇이건 먼저 그 길을 밟은 선배를 마음의 모델로 삼으십시오. 어린 운동선수들은 자기가 흠모하는 선배 선수의 폼을 그대로 흉내내는 것으로 성장하면서 차츰 자기만의 고유의 폼을 만들어 간다고 합니다. 유능한 사업가가 되려는 사람은 선배의 경영 방법을 그대로 따르면서 차츰 자기만의 방법을 개발해 나가면 됩니다. 공부로 성장하려는 사람은 선배의 학습 방법을 연구해보고 영화배우가 되려는 사람은 선배의 연기 방법을 완전히 머릿속에 담아두십시오. 그들의 발자국마다에 스며드는 땀과 눈물의 의미를 그대로 흡수하고 그들의 삶 속에 진하게 배어있는 한숨과 절망의 의미도 그 있는 그것대로 절망의 의미도 있는 그것대로에 그것대로 당신의 소유로 만드십시오. 우리가 젊은이들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식의 얘기들이 나와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또 노래 듣고 갑니다. 어떤 거 들을까요? 너라면 윤도현의 너라면 좋겠어. 이 노래 오랜만에 들을까요? 예, 기다리십시오. 저기는 창밖에도 새가 너라면 참 좋으련마. 벌써 연락 안 된 지가 한 달 두 달이 넘었어. 정말 우린 헤어졌나. 내 사랑은 진짜 사랑 아니라고 친구들은 말했지만 듣지 않았어 믿지 않았어. 그래서 후회만.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어디선가 본 듯한 긴 머리 아가씨가 너라면 참 좋으련마. 정신 나간 사람처럼 따라가서 말 걸어봐. 미안 미안 미안해요. 외롭다는 기분은 이런 거였어. 친구들은 모를 거야. 보고 싶은 걸 안고 싶은 걸 어쩌지 어쩌지. 다시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사랑하지 않을래. 매일 아침 퉁퉁 부은 두 눈 부끄러워 미치겠어.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 미워하지 않을래. 그래 미워하지 않을래. 미워하지 않을래. 사랑보다 미움보다 쉬운 기다림이 괜찮겠어. 다시 너라면 참 좋겠어. 일곱 번째 이야기, 정상에 있는 사람과 만나보려 시도하라. 어느 나라건 최고 정치 지도자는 아무도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만날 만큼 한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굴지의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분야건 정상에 있는 사람을 20대의 무명 청년이 만난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 만나보려고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나 이따금 볼 수 있는 정상의 사람을 만나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 만나고 싶은 사람이 정치인이라면 선거유세장에 가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벌 회장이라면 출근 시간에 맞춰 회사 정문에 서 있으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접 만나보는 게 아니라 멀리서 얼굴만 잠깐 보는 것이니 아무런 감동도 소득도 없습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를 직접 만나서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려고 시도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도도 안 해보고 나 같은 사람이 그들을 만날 수 없으리라는 질의 짐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전화로는 안 됩니다. 비서가 아예 말도 못 붙이지 못하게 막아버릴 것입니다. 편지로 써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것도 비서에 의해 이런 지하에 차단될 게 뻔하므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자택으로 직접 찾아가 보면 어떨까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재벌 회장님을 찾는 엉뚱한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들었고 그분도 찾아오는 손님을 매번 다 만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정상에 있는 사람을 만나려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특별한 방법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안 될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 바로 당신을 강하게 하고 번쩍이는 아이디어맨으로 만듭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런 용기와 아이디어를 가진 20대를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젊은이는 무엇이든 할 수 있으므로 오래전부터 문호를 개방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오늘 한번 용기를 내어 최고 지도자를 찾아가 봅시다. 남들이 생각지 못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 한 그들을 만나지 못할 까닭이 없으며 그럴 수 있는 당신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책이 가볍다라고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지금 아니면 지금은 가게에 계신 분들한테 뭔가를 기대하는 어떤 이야기를 기대하는 20대에 아니면 10대의 어린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봤을 때 이런 정도의 약간의 트임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골라봤는데 읽을수록 제가 20대에 못했던 이야기들이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내 아이한테 주변의 젊은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내 생각이 트일 수 있는 이야기라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7편을 읽어드렸고 이번 한 달 동안에 차근차근해서 50가지를 다 읽어드릴게요. 오늘도 날씨가 역시 춥지만 어제보다는 더 춥다고 했는데 그렇게 춥진 않네요. 마음의 준비를 많이 했나요? 다 내일모레도 영하 15도라고 강추위라고 하니까 따뜻하게 입으시고 따뜻하게 주무시고 따뜻하게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주도 뵙겠습니다. 이따 다음 시간 또 잘 들어주시고요. 저는 장은아였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마지막 노래 제가 좋아하는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 듣겠습니다. There's no making sense of it. Everywhere I go, I'm bound to lose. Oh.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월화수목금요일에 책과 함께 만나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 책 읽어주는